잠을 쫓아 졸린 눈을 떠 잠시 후면 또 내일이야. 깜짝할 새 지나간 하루가 허무해 가슴이 모래 삼키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두근대던 우리 감정이 익숙해져 당연하듯 느껴질까 괜한 걱정에 서러워 소홀해진 인사들 덤덤이 상처 줬을 행동들 아프게 하려 한 게 아닌데 매번 미안한 마음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줘서 늘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내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또 되돌려봐 기억의 feeling 우리 처음 만난 날엔 가슴 뛰어 감출 수 없는 눈물 고마운 만큼 넘쳐서 나보다 나를 피해서 내가 무너지려 할 때 나보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 아이처럼 웃어 우리 사이엔 끈이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추억이 차곡차곡 오늘도 계속 이어져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내가 받은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내가 거울처럼 비추려 해 날 그 자리에 있어 날 지켜줬어 내가 받을 비난 대신해서 아무 말도 없이 날 감싸준 네 모습을 이제 안아주려 해 힘들어져 포기하고 싶을 때 약한 맘에 도망치고 싶을 때 작은 네 손이 내겐 가장 큰 힘 되는 걸 평생 널 위한 노래 불러줄게 늘 그 자리에 있어 날 믿고 지켜준 내게 고운 담은 노래 전할게 길고도 긴 인연의 끈을 어디에 닿을지 모를 중 장면 끝에 서로 배워가며 많은 것을 느껴 마음 표현하기엔 항상 늦어